없어. 짧았던 그 행복이지만 가슴에 상처는 영원히 남아. 지금도 못 잊었어 나 혼자. 그곳에 다시 찾아온 강남 일레지. 밤을 잊을 수 없어. 짧았던